어느 정도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은 언제나 벌어질 수 있다. 즉 상수 변수다. 이런 건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 참 이게 말도 별로 안 하고 답답한 고구마 같아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더 치밀한 계산과 무서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하튼 야권 지지자들은 문재인, 안희정, 이재명 세명다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. 이만한 정치인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내기가 각자 다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는 서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심하게 욕하지 말고 대신에 순수하게 정책 갖고는 준조세 깎아줘야 되냐, 대연정 해야 되냐 이런 갖고는 치열하게 한번 토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. 나중에 특히 이제 그 2위 싸움하는 안희정, 이재명이 분명히 맞짱 토론 한번 제대로 붙을 텐데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팟빵에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에는 채널 잔머리에 제가 텍스트까지 해서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거든요. 그 내용이 눈으로 들어오니까요, 글자로. 유튜브에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